Y estamos estudiando cómo vivir como discípulo verdadero. 그것은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Y esto es hacerse como discípulos de Romano 12. 우리는 지금까지 세 과를 살펴봤습니다. Y hasta ahora hemos estudiado tres lecciones. 1과에서는 전체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Y primera lección hemos estudiado introducción total. 2과에서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인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Y en segunda lección hemos aprendido y cómo dar entrega completa a Dios para ser discípulo verdadero. 3과에서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Y en tercero nosotros estudiamos cómo vivir un discípulo diferenciados del mundo. 이제 4과에서는 En cuarta lección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세 번째를 공부하겠습니다. y vamos a estudiar cómo ser el discípulo de Romano 12. 그것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가입니다. Y esto es cómo dar autoevaluación de sí mismo.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Y ahora vamos a estudiar de Romano 12, 3 a 8.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Y 읽겠습니다. vamos a leer de versículo 3. Digo pues, por la gracia que me es dada a cada cual que está entre vosotros, que no tenga más alto concepto de sí que el que debe tener, sino que piense de sí con cordura, conforme a la medida de la fe que Dios repartió a cada uno. Porque de la manera que en un cuerpo tenemos muchos miembros, pero no todos los miembros tienen la misma función. Así nosotros, siendo muchos, somos un cuerpo en Cristo, y todos miembros los unos de los otros. De manera que teniendo diferentes dones según la gracia que nos es dada, si él es profecía, úsese conforme a la medida de la fe. O si de servicio en servir, o el que enseña y en la enseñanza, el que exhorta en la exhortación, el que reparte con liberalidad, el que preside con solicitud, el que hace misericordia con alegría. Amén. 이 본문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Y vamos a estudiar en detalles todo esto. 여러분 노트 A를 보시면은 Y vamos a ver su material A.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세상과 구별된 후에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다음 단계는 자기 평가입니다. Y después de dar entrega completa a Dios y tener vivir una vida diferenciada del mundo, y un cristiano debe tener correcta autoevaluación de sí.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생각이란 단어가 네번 나옵니다. Y ahora en lo que hemos leído, pensamiento sale cuatro veces.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Hay muchos pensamientos. 우리가 거부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Y hay pensamiento que hay que negar.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생각이 Hay 있습니다. pensamiento que necesitamos aceptar.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합니다. Y hay persona que evalúa de sí mismo muy alto.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Y otra persona que evalúa de sí mismo en bajo. 높게 평가하든지 낮게 평가하든지 사탄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Y ahora Satanás no le importa si lo califica lo alto o lo bajo.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Pero si nosotros autoevaluamos a lo alto o a lo bajo y no podemos hacer la voluntad de Dios.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Y hay que ver espejo.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정확하게 보여야 Y lo 됩니다. que Dios ve, nosotros también ver eso exactamente. 우리의 신체의 특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No es ver la distinta característica de nuestro cuerpo. 얼굴이 잘생겼다. Y ese es el lindo rostro. 키가 크다. O es muy alto. 뚱뚱하다. O es un poco gordo. 그런 것을 보는 것이 No 아닙니다. es ver eso.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Y por la palabra de Dios nosotros reflejamos como nos como somos. 자기 평가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Y ahora el autoevaluación correcta empieza preguntando algunas preguntas correctas.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Y hay que hacer preguntas correctas. 우리가 모두 묻고 대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Hay tres preguntas que hay que preguntar y responder.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Y primero quién soy yo.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Y esto es la identidad.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No es preguntar qué es su nombre. 여러분의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No es preguntar qué es tu su profesión. 여러분의 성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No es preguntar qué es su sexo. 진정한 나를 묻는 것입니다. Y está preguntando quién es real yo.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Quién es el en Cristo Jesús soy yo.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입니다. Y segundo es a dónde yo pertenezco. 안정감입니다. Y eso me da la seguridad.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했을 때 안정감을 누립니다. Y cuando uno pertenece a algún lado se siente seguridad.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어 합니다. Y todo el mundo quiere pertenecer a algún lado.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았을 때 불안해합니다. Y cuando uno no pertenece a ningún lado se siente inseguridad. 여기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Y aquí no acepta. 저기서도 안 받아줍니다. Allá tampoco lo acepta. 다른 친구들이 안 받아줍니다. Y otros amigos no lo acepta. 그러면 불안합니다. Y uno empieza a sentirse inseguro.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Y se siente infeliz.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가? Y ahora hay que preguntar qué misión yo tengo por mi vida. 그것은 삶의 의미입니다. Y esto es significado significance de la vida. 나는 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Y por qué yo existo aquí en la tierra. 나는 왜 사는가? Y por qué yo vivo.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가? Y vivo yo para comer. 나는 일하기 위해서 사는가? Y vivo yo para trabajar. 왜 사는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Y hay que saber el significado por qué yo vivo. 창세기 3장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얻는데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Y el Génesis 3 nos explica hay tres obstáculos para entender todo esto.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Y vamos a abrir el capítulo 3 de Génesis.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Y Génesis 3:8-13. 거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숨은 내용이 나옵니다. Y ahí Adam y Eva y ellos pecaron y se esconde. 한번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Y vamos a leer de versículo 8. Dice, y oyeron la voz de Jehová Dios que se paseaba en el huerto el aire de día y el hombre y su mujer se escondieron de la presencia de Jehová Dios entre los árboles de huerto. Mas Jehová Dios llamó al hombre y le dijo, ¿dónde estás tú? Y él respondió, oí tu voz en el huerto y tuve miedo porque estaba desnudo y me escondí. Versículo 11, y Dios le dijo, ¿quién te enseñó que estaba desnudo? ¿Has comido de árbol de que yo te mandé no comieses? Y el hombre respondió, y la mujer que me diste por compañera me dio de árbol y yo comí. Entonces Jehová Dios dijo a la mujer, ¿qué es lo que has hecho? Y dijo la mujer, las serpientes me engañó y comí.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Y Dios puso Adam y Eva en huerto de Edén.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Y ustedes pueden comer todo lo que están en el huerto.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Y puede comer todo lo que usted ve con sus ojos. 한 가지를 빼고는. Y solo excepcionando una cosa.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Y no comer ese fruto de árbol. 아담과 이브가 먹었습니다. Y Adam y Eva comieron. 그리고 숨었습니다. Y se escondieron.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Y ahora de Dios los busca. 내가 어디 있느냐? ¿Y dónde estás tú?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합니까? Y eso Dios no sabe dónde ellos están. 하나님이 안 보이셔서 질문합니까? Y Dios no podía ver dónde están ellos. 이것은 어떤 일을 했는지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Y esa pregunta es Dios quiere recordar qué cosa ustedes hicieron.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Y Dios sabe de todo. 아담과 이브는 숨었습니다. Y ellos escondieron.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Y por qué ellos pecaron.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도망갑니다. Y cuando hombre peca y huye. 어딘가에 숨습니다. Y se esconde.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Ustedes tienen niños en su casa. 아이들이 3살, 4살 어렸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Y cuando ellos son 3 o 4 años de edad, ellos algún tiempo pecan. 몸과 숨기고 들어옵니다. Y ellos entran a la casa escondido. 부모가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Y algo que el padres no quiere no quiera que padres vea. 뒤에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Y lo esconde allá atrás. 부모는 다 보고 있습니다. Y el lo padre ya sabe. 물어봅니다 부모가. Y pregunta el padre. 너 뭐 숨겼느냐? Y qué escondiste? 아무것도 안 숨겼다 그럽니다. Oh, no nada nada dice.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Y Dios pregunta así. 내가 어디에 있느냐? ¿Y dónde estás tú? 여기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Y aquí podemos observar tres cosas. 하나님께서 왜 숨었느냐고 묻습니다. Y Dios pregunta por qué escondiste? 뭐라고 대답합니까? Y cómo responde ellos? 남자가 먼저 대답합니다. Y ahora el hombre responde.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Y la mujer que me dio, ella me hizo comer. 책임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Y traslada la responsabilidad.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Y ahora pregunta a la mujer, ¿por qué tú comiste? 뱀이 나보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Y por qué el serpiente me hizo comer?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Y el hombre traslada su responsabilidad.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Eso no es mi culpa. 누구 때문에 했다 그럽니다. Y lo hice por culpa de otro. 자,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Y en este texto encontramos tres cosas. 수치심에 근거한 두려움입니다. Hay miedos basado en la vergüenza. 사람들은 다 드러내놓기를 두려워합니다. Y hombres no quiere exponer todo lo que tiene.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Y los la debilidad y el punto débil no quiere que eso sepa otra persona.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Y no habla de todo.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감춥니다. Y lo que se siente es como vergüenzas lo esconde. 실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Y hay miedo de exponer la realidad. 수치심에 근거한 두려움입니다. Y esto es el miedo basado en la vergüenza. 두 번째는 불안에 근거한 도피입니다. Y ahora hay escapes basado en inseguridad. 불안하면 도피합니다. Y cuando uno está inseguro quiere escapar. 어딘가에 숨습니다. Y se esconde a algún lado.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No quiere ver la gente. 만나기 싫은 사람이 오면 신문으로 가립니다. Y alguien viene a verlo y lo cubre con papeles así. 많은 사람들은 서로 숨습니다. Y muchas personas se esconden uno al otro.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Y hay café Starbucks en Estados Unidos. 전 세계에 4만 개가 있습니다. Y en todo el mundo hay 40,000 tiendas de eso. 그것은 커피를 파는 데입니다. Y es el lugar donde vende café. 안티과 커피도 팝니다. Y ahí vende café de antigua. 저도 거기에 종종 갑니다. Y de vez en cuando yo voy ahí.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Hay muchas personas están sentadas.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Ahí tomando café ellos conversan con sus amigos. 학생들은 거기서 숙제를 합니다. Y estudiantes algunos hacen sus deberes ahí.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Y muchos hablan con voz alto.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Pero cómo son los creyentes?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몇 시간씩 앉아 있습니까? Y hablando en la iglesia, ustedes se quedan en la iglesia así?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피합니다. Y diciendo que yo creo en Jesús, se escapa. 예배만 보고서 얼른 도망갑니다. Y después de terminar el culto se va.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도망갑니다. Ay, entonces el pastor dice, vamos a tener estudio bíblico, entonces dice, no tengo tiempo, pastor, se va.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No quiere ver otra persona. 불안에 도피, 불안에 근거한 도피입니다. Y por la inseguridad que tiene y quiere escaparse. 세 번째는 부정에 근거한 비난입니다. Y ahora este la crítica basada en negación.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랬습니다. Y Adam dijo, por aquella mujer yo comí.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Usted piensa en las mujeres ahora. 여러분의 남편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Y su esposo dice, por esta mujer yo me quedo así.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Y usted qué pensará? 당신하고 못 살아. Ah, no puedo vivir contigo. 이브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Y probablemente Eva pensó lo mismo. 이분은 뱀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Y ahora Eva dijo, por las serpientes yo comí. 내가 한 것이 아니다. Esto es, no es mi culpa. 저 사람 잘못이다. Y por culpa de aquel. 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립니다. Y ahora tengo mi problema, pero pasa la culpabilidad a otro. 우리는 모두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Y todos nosotros tenemos ese dilema. 두려움이 있고, tenemos miedo. 사람들을 피하고, y escapamos de hombre.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Y criticamos a otra persona.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Y cuántas veces nosotros criticamos otro. 어떤 40이 된 남자를 만났습니다. Y encontré una persona de 40 años de edad.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버지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Y él critica, él vive pobre porque sus padres no dio nada como herencia. 가난의 이유를 아버지에게 돌립니다. La razón de vivir en pobreza es de padre. 두려움이 있습니다. Hay miedo. 피함 숨습니다. Y escapa de eso. 비난합니다. Y critica. 두려움, 도피, 비난은 정확한 자기 평가를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Ahora miedo y escape, crítica, eso impide dar autoevaluación. 여러분의 노트 E입니다. A, B, C, D, E. Ahora es el número E de su, yeah. su nota.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해서 정확한 자기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Palabra de Dios solo da correctas respuestas a estas preguntas.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체성의 Ahora, 질문입니다. Primera preguntas. 나는 누구인가? Es quién soy yo? 12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Y vamos a ver el versículo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12: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Digo pues por las gracias que me es dada a cada cual que está entre vosotros que no tenga más alto concepto de sí que el que debe tener, sino que piense de sí con cordura, conforme a la medida de la fe que Dios repartió a cada uno. Amén. 여기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Y aquí sale el pensamiento. 생각이란 말은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Y pensamiento quiere decir evaluar.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자기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Y ahora el correcta autoevaluación que la Biblia nos enseña es siguiente.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Y mirar a mí mismo como Dios me ve.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Y miramos con ojo de Dios quien me hizo y quien conoce muy bien. 예를 들어서 y por ejemplo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y su niños 밖에서 나가서 아이들하고 놉니다. Y él juega con otros niños afuera. 그런데 울면서 들어옵니다. Y entra llorando. 왜 우냐고 묻습니다. Y preguntamos por qué tú lloras. 엄마 아이들이 나 바보래. Y dice, madre, otros niños me dice soy tonto.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Entonces, madre, ¿qué dice a ese hijo? 넌 바보가 아니야. Tú no eres tonto. 넌 아주 예쁜 아이야. Tú eres tan guapo. 넌 아주 좋은 아이야. Tú eres tan bueno. 아이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Entonces, ¿a quién escuchar? ¿A quién tiene que escuchar ese niño? 아이는 엄마 말을 들어야 됩니다. Y ese niño tiene que escuchar de la madre.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Como Dios me ve, yo tengo que verme como Dios me ve.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Y segundo es es correcta autoevaluación de sí. 내 자신인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Hay que saber quién soy yo.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Y correctamente hay que saberlo. 밸런스 있게 알아야 됩니다. Y en armonía hay que saberlo.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Y porque Romano 12, 1 y 2 en ese proceso nosotros como resultados en proceso nosotros entendemos quién somos nosotros.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Nosotros ya hemos entregado completamente a Dios. 세상과 구별되게 삽니다. Y estamos viviendo diferenciado del mundo. 하나님의 뜻을 구별합니다. Y comprobamos qué es la buena voluntad de Dios. 그러면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ntonces nosotros podemos mirarnos correctamente. 네 번째 올바른 평가는 팀 사역의 선행 조건입니다. Y ahora el cuarto es el y mirar bien, tener correcta evaluación es la condición para hacer el trabajo en equipo. 우리는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Y todos nosotros no podemos trabajar solo.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됩니다. Y hay que trabajar en conjunto.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됩니다. Y por eso hay que conocer bien de sí mismo. 점심 식사를 하면서 축구를 봤습니다. Y en tiempo de almuerzo yo miré fútbol. 풋볼에는 11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Y hay 11 jugadores ahí. 11명의 선수는 각자 자기의 위치를 압니다. Y 11 jugadores ellos saben qué posición ellos juegan. 어떤 사람은 공격을 잘합니다. Y una persona juega bien para atacar. 어떤 사람은 수비를 잘 봅니다. Otra persona hace bien para defender. 어떤 사람은 골 키퍼를 봅니다. Otra persona trabaja como en el poste.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Y uno tiene que saber de sí mismo. 그래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Y por eso así se puede trabajar en equipo. 여기 지금 12절 3절에서 생각하라는 단어가 네 번이 나옵니다. Y ahora en versículo 3 aquí sale pensamiento, piensa, sale tres veces. 여러 번 나오는 것은 강조입니다. Y cuando sales muchas veces mismas palabras, esto es para acentuar.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거나 y nosotros podemos evaluarnos en lo alto.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Y hay que evitar evaluarnos en lo bajo.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Y hay que aprender cómo pensar con sabiduría.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y pensar en sabiduría 바른 정신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Y actuar con sanamente. 자신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Y no es pensar algo exagerado de sí mismo. 올바른 정신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Y actuar con sanamente. 두 번째는 나를 마땅한 그 이상으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Y ahora uno piensa algo grandioso de sí mismo es exageración. 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Y esto es autoorgullo, perdón. 첫 번째, 나의 재능과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Y no hay que dar la buena autoevaluación de mí mismo. 누구나 다 재능이 있습니다. Y todo el mundo tiene su talento. 누구나 다 중요합니다. Y todos son muy importantes. 그러나 그것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Pero no hay que exagerar. 자랑을 하고 들여서 안 됩니다. Y no hay que propagar como orgullos. 늘 초점이 자신에게만 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Y no hay que poner su atención solo a sí mismo.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Y tampoco nosotros no hay que pensar que somos demasiado pequeño. 그것도 다른 모습의 교만입니다. Y esto es otro parte del orgullo. 나는 가치가 없다. No tengo ningún valor. 나는 학교를 못 다녔다. No he estudiado mucho. 나는 아무것도 못 한다. Y no he podido hacer mucho hasta ahora. 그것은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Y esto es el dar evaluación de demasiado pequeño.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Y no hay que dar un valor demasiado alto o no demasiado bajo.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정한 믿음의 분량을 나눠 주셨습니다. Dios me dio una medida de fe.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Y aquí en versículo 3 dice conforme a la medida de fe que Dios repartió a cada uno.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양의 믿음을 주십니다. Y Dios repartió diferentes medidas de fe. 제 믿음의 양과 선교사님의 믿음의 양이 다릅니다. Y ahora la medida de fe el mío y del misionero Jorge es diferente. 제 믿음의 양과 여러분의 믿음의 양이 다릅니다. Y también el medida de fe de ustedes y nuestro es diferente. 우리가 다 다릅니다. Y cada uno tiene su diferente medida recibido de Dios.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Y así Dios le dio. 우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Nosotros no evaluamos una persona es más alta que otra.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낮지 않습니다. Ninguna persona es bajo que otra persona.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나눠 주셨습니다. Y Dios dio repartió medida de fe.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Y por eso necesitamos ser humilde.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Y porque Dios lo dio. 믿음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Y ahora el estándar de evaluar a mí mismo es fe. La fe es criteria. 믿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Y ahora fe es el perspectivo objetivos sobre mi identidad. 내가 누구입니까? ¿Quién soy yo? 세 가지가 있습니다. Hay tres cosas.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Estoy en Cristo Jesús. 나는 재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Yo tengo talento y recurso.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하다. Y yo soy adecuados para hacer el misión que Jesús me dio. Propósito de Dios.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Y Dios tenía plan para nosotros, por eso nos dio f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Y por eso hay que entender cómo Dios nos ha hecho. 발견해야 됩니다. Hay que descubrirlo.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Y cuarto, el Dios me creó única persona muy importante, muy precioso. 그래서 나는 매우 소중합니다. Y por eso soy muy importante y precioso ante Dios.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하십시오. Y salude uno al otro a la par. 나는 매우 소중합니다. Yo soy muy importante.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Ustedes son muy importantes. 매우 중요합니다. Muy importantes.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Efesios 2:10. Vamos a verlo. Efesios 2장 10절. Efesios 2:10 dice: Porque somos hechura suya, creado en Cristo Jesús para buena obra, las cual Dios preparó de antemano para que anduviésemos en ellas.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그랬습니다. Y ahí dice somos hechura suyas, creado en Cristo. 그 지으신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편 한 편 쓰신 시입니다. Y ahora en palabras original es hechura suya quiere decir el es como poema un autor escribe poemas así nos hizo.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쓰인 시입니다. Ahora ustedes y yo nosotros somos poema de Dios hechos muy cuidadosamente.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걸작품입니다. Y todos nosotros somos el excelente creados de Dios.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Y somos una obra de Dios muy muy grande.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Y por eso yo soy muy importante.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Y todos nosotros somos muy importantes.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Y esto es nuestra identidad.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Hay segunda pregunta. 안정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Y esto es sobre la seguridad.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A dónde yo pertenezco? 자,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Y el versículo 4 y 5 de Romano 12.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Ahí dice, porque de la manera que en un cuerpo tenemos mucho miembro, pero no todos los miembros tienen la misma función. Así nosotros, siendo muchos, somos un cuerpo en Cristo y todos miembros los uno de los otros.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Ahora en un cuerpo hay muchos miembros.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Ahora en el cuerpo de Cristo hay muchos miembros. 우리가 지체입니다. Y todos nosotros somos miembros.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Y nosotros tenemos cuerpo. 몸은 서로 붙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Y cuando todo miembros está pegado al cuerpo se ve hermoso. 제 몸에 코가 붙어 있습니다. Aquí en rostro yo tengo mi nariz. 입도 붙어 있습니다. Aquí tengo mi boca. 눈도 붙어 있습니다. Ojos ahí están. 귀도 붙어 있습니다. Y nariz, orejas.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Y usted mire esos. 잘생겼죠? Ah, son guapos.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Porque todo están en su lugar.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Pero piensen estos.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뉴욕에 무역센터가 비행기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Y ahora hace unos años en Nueva York y dos edificios gemelos se cayeron.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Y ese es año 2001 11 de septiembre. 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Y como más de 10.000 personas murieron.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찾기 원했습니다. Y ellos querían encontrar el cuerpo de su familia. 한쪽에서는 손을 찾았습니다. Y una persona encontró manos. 한쪽에서는 발을 찾았습니다. Otra persona encontró parte de su pie. 한쪽에서는 얼굴을 찾았습니다. Y otra persona encontró parte de rostro. 너무나 보기에 흉측했습니다. Y todo eran horrible. 몸은 서로 붙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Y cuando el rostro y el cuerpo están pegados juntos se ve lindo. 제가 어렸을 때 마릴린 몬로라는 배우가 유명했습니다. Y cuando yo era pequeño la actriz Marilyn Monroe era muy famosa. 매우 예쁜 여자입니다. Era muy guapa. 그런데 마릴린 몬로의 코와 입과 눈과 귀를 다 떨어뜨려 있다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Usted imagine que todo parte de su rostro está separadas, distanciadas. Imaginen cómo se vería. 괴물입니다. Y se ve como un diablo. 몸은 서로 붙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Y cuando el cuerpo están pegados, todos sus miembros se ve lindo.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Y todo y nosotros cada uno forma una parte miembro. Del cuerpo.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Y en un cuerpo hay muchos miembros. 많은 지체라 함은 다양성을 말합니다. Y cuando decimos muchos miembros, esto significa variedad.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Hay muchos diferentes personas. 그러나 다 다양합니다. Y pero son diferentes variables. 저 밖에 나무가 보입니다. Allá afuera vemos árboles. 저 나무는 보이기에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Esos árboles se ve verde.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다른 색깔입니다. Pero nosotros acercamos cerca a ese árbol, cada hoja de ese árbol es diferente. 우리는 다 다릅니다. Y cada uno de nosotros somos diferente. 그러나 우리가 모이면 한 몸이 됩니다. Pero reunido todos juntos forma un cuerpo. 한 몸은 통일성을 이룹니다. Ahora un cuerpo eso forma uniformidad. 세 번째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상호 의존을 말합니다. Uno al otro forma el parte de cuerpo eso quiere decir el interdependencia. 우리는 다 다릅니다. Y todos nosotros somos diferentes. 성격도 다릅니다. Y nuestro carácter son diferentes. 모습도 다릅니다. Y nuestros rostros son diferentes. 배경도 다릅니다. Y trasfondo es diferentes. 나이도 다릅니다. Y edades diferentes.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Pero formamos un cuerpo en Cristo Jesús. 그래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Y por eso hay uniformidad. 그리고 서로 의존합니다. Y hay interdependencia.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Y porque nosotros somos el cuerpo del Señor. 자, 두 번째 B는 B,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몸 어디에 어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Y hasta cuando nos conocemos bien de nosotros, nosotros no entendemos a qué parte del cuerpo de Cristo pertenezco.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Nosotros pertenecemos al cuerpo del Señor.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Y en el cuerpo hay muchas diferentes funciones.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기능을 해야 됩니다. Y no todos nosotros hay que hacer alguna función. 우리의 몸에 팔의 기능이 있습니다. Y hay función de mano. 우리의 몸에 눈의 기능이 있습니다. Y hay función de ojos. 코의 기능이 있습니다. Hay función de nariz.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능을 해야 됩니다. Y todo así todos nosotros hay que funcionar.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됩니다. Y por eso debe estar donde debe estar. 있어야 될 때 있지 않으면 힘이 많이 듭니다. Y cuando nosotros no estamos donde debemos estar, nos cuesta mucho. 잘 어울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Si no harmoniza bien, recibe estrés.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Y no tiene efectividad.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No es eficaz.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Ahora pasa un carro. 자동차가 갑자기 털컹하면서 자동차에서 뭐가 떨어졌습니다. Y ahora el carro chocó con algo y se cayó algo del carro. 물고기가 떨어졌습니다. Ahora se cayó un pescado. 도로 위에서 팔딱팔딱거립니다. Ahora sobre el asfalto el pescado está palpitándose y saltándose. 몇 분 동안 팔딱거리다가 조용해집니다. Y unos segundos el salta y después se pone en silencio.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됩니다. El pescado debe vivir en el agua. 물고기는 도로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Y el pescado no debe estar sobre asfalto.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Y por eso mismo nosotros debemos estar donde es adecuado para nosotros. 자, C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십니다. Y Dios me da una función en el cuerpo de Cristo. 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Hay función de mano.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Hay función de pierna. 코의 역할이 있습니다. Hay función de nariz. 입의 역할이 있습니다. Hay función de boca. 우리는 눈으로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Y con los ojos no podemos oler. 코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Y con nariz no podemos comer. 귀로 볼 수 없습니다. Y con nuestro nariz no podemos ver. 다 역할이 있습니다. Y porque tiene su función propia.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Y por eso no hay que comparar su función con otro. Pero hay que dar gracias. 많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Muchas personas compara con otro. 아, 나는 저런 걸 못합니다. 아, yo no puedo hacer lo que él hace.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재능 주셨습니까? ¿Y por qué Dios dio ese talento a él, pero que por qué no a mí? 나도 저런 재능 갖고 싶습니다. Quiero tener ese talento.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No hay que comparar. 내게 주신 역할을 감사해야 됩니다. Y hay que dar gracias por la función que yo tengo. 두 번째는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해 나가야 됩니다. Y ahora uno tiene que fortalecer su talento y tiene que diferenciarse de talento de otro. 여러분에게 티칭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Usted tiene el talento de enseñar. 티칭의 은사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Y hay que fortificar ese don.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Usted tiene el talento de liderazgo. 리더십의 은사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Hay que fortalecer ese don. 남을 잘 돕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Usted tiene don de ayudar a los demás. 그 은사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Hay que fortalecer ese don. 그것이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Y esto es diferenciarse en don.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Y primero hay que saber qué es don que Dios le dio y hay que fortalecerlo.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Y no comparar con otro, pero enfocar y lo que usted tiene.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기 바랍니다. Que encuentre don que Dios le dio y desarrolle ese don. 세 번째, 서로 다른 은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등급 짓는 일은 피해야 한다. Y ahora ese don no es para dar diferente categoría de persona. 은사를 A, B, C로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Y no divida el talentos en categorizando A y B y C tipo. A가 더 좋다. tipo A es mejor. 고담 B다. Y tipo B es el segundo. 고담 C다. Y tipo C es el tercero. C는 나쁘다. El tercero es más bajo.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o haga eso.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Porque Dios le dio.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Y Dios nos sabe muy bien. 잘 아셔서 꼭 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Y Dios nos sabe muy bien y dio lo que es adecuado para mí. 네 번째 D. Ahora, 내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Mi cuerpo es como cuerpo de Cristo.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Y el cuerpo de Cristo es iglesia. 성경에는 교회란 말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Y en la iglesia aparece la palabra iglesia. 복음서에 두 번 나옵니다. Y evangelio sale dos veces. 사도행전에 18번 나옵니다. Y en hecho de los apóstoles 18 veces. 로마서에 다섯 번 나옵니다. En romanos 5 veces. 고린도전서에 18번 나옵니다. Y el primer de Corintios 18 veces. 에베소서에 아홉 번 나옵니다. Y Efesios 9 veces.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Y digo otra vez. 복음서에 두 번 나옵니다. Y en Evangelio sale dos veces. 사도행전에 18번 나옵니다. Y en Hechos sale 18 veces. 로마서에 다섯 번 나옵니다. En Romanos sale 5 veces. 고린도전서에 18번 나옵니다. Primero de Corintios 18 veces. 에베소서에 아홉 번 나옵니다. En Efesios 9 veces.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Y porque Iglesia es importante.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Y nuestro cuerpo es como cuerpo de Cristo.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l cuerpo de Cristo es la iglesia. 성경에 보면 viendo la Biblia,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Y dice amar su prójimo como su propio. 이 말씀은 이웃이 바로 내 몸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Y ahí no dice el vecino es mi cuerpo, así no dice. 내 몸 같이라 그랬습니다. Y como mi cuerpo.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내 몸은 아닙니다. Por eso el vecino no es el mi cuerpo.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Ahora es la iglesia es cuerpo de Cristo. 동시에 내 몸입니다. Y al mismo tiempo es mi cuerpo. 이 말은 교회가 이웃보다 훨씬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Eso quiere decir que la iglesia es mucho más cerca que mi vecino. 이웃은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Ahora el vecino es el contraparte de mi amor como mi cuerpo. 교회는 우리 몸입니다. Y la iglesia es mi cuerpo.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Ahora amar otro hermanos en la iglesia. 이웃을 사랑하는 말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Esto es el amor más acentuado que amar a su vecino.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다 몸이기 때문입니다. Porque todos los hermanos y hermanas de la iglesia forma cuerpo de Cristo. 교회는 아주 다양한 여러 부분을 지닙니다. Y la iglesia tiene muchas partes. 그리고 독자적인 통일성을 띠고 작용합니다. Y también funciona con uniformidad.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의 목적을 이룹니다. Y entonces no solamente un sector, pero y tiene un objetivo común. A, B, C, D, E로 넘어갑니다. Y ahora vamos a pasar el parte E. E. 교회가 급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Ahora para influenciar progresivamente, efectivamente, la iglesia tiene que formar, tiene que trabajar como un equipo. 교회는 한 팀입니다. Y la iglesia es un equipo.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Y tiene que tener una corazón.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Y cada miembro tiene cada diferente función. 그러나 한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Y tiene que llevar un objetivo común. 그것이 통일성입니다. Y esto es uniformidad.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Y no tiene que hacer lo que uno le gusta.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Y hay que tener un objetivo claro.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 속에 나를 두셨습니다. Y Dios me dejó en la familia de Dios. 그래서 나는 안전합니다. Y por eso estoy muy seguro.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Y todos estamos en la familia de Dios.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Y en esa familia yo estoy.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Ahora la iglesia es madre de santos. 어머니에게 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은 안전합니다. Y ahora para los bebés el corazón el abrazo de madre es muy segura. 교회 공동체는 안전합니다. Ahora la comunidad de la iglesia es muy segura.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됩니다. Y por eso hay que pertenernos en la comunidad segura de iglesia. 우리는 올바른 자기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Y estamos estudiando y correcta autoevaluación de sí.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Y hay tres preguntas importantes.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Y primero es quién soy yo.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Y esto nos habla de nuestra identidad. 우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Y nosotros somos muy muy importante.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안전한가입니다. Y ahora segunda pregunta es la seguridad.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A donde yo pertenezco.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Y nosotros pertenemos en la iglesia.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Y Dios nos dejó en la familia de Dios.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Y por eso estamos muy seguros.